한번 혹시 들었어? 쟤는 왈왈왈왈 맞아 그렇게 날 불렀어. Oh I 2시에 한 걸음이 내 뒤다. 내가 누구였더라 완전 잊은 채로 살았어. Oh my yeah. We're the girls, girls are. We're the girls, girls are. 내 고발의 film 작은 화면 속 아이가 하늘을 지지해 real. Like the girls on wings. 오래된 나의 film. Blue kids never miss 눈부신 장면이지. Let the girls on wings. 위험은 항상 따르지. 더 빨라지는 심장 박동 frame. 고기란이 난 my way. Oh why? Yeah. Hey baby, where the girls? Like the girls on wings. 활짝 펼친 날개 푸른 언덕 위에서 발을 굴러 세게 나의 나를 놓아줘. 멍이 떠오를 땐 좋아 run run run the world. 꿈을 지켜 계속 girls girls girls girls girls. 모든 세상과 하늘과 바다가 무대에 real. Like the girls on wings.